덥나요? 자, 아, 더워요? 어. 조금 더 내려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저랑 이제 제자 뭐야 세신자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세 가지가 확 떠올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 사람이신 이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하면 세 가지가 확 떠올라야 되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들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가 확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팍팍팍 떠오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그 첫 구절, 이 구절을 한번 이 맥락에서 이해해 봅시다. 이거 소리가 이상한가? 괜찮아요? 막 안 울려? 괜찮아요? 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가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좀 자기를 상상해보세요.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로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없죠. 뭐가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네, 됐습니까? 아. 자, 이 시대에 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만약 이들이 자신이 믿는 자임이 밝혀진다면 체포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도시 밑에 있는 지하에 뼈들과 시체들로 둘러싸인, 그래서 시체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 그런 카타콤이라는 데,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원래 네로 황제가 한 AD 53년쯤에 힘을 갖게 되는데, 한 5년 정도는 차분하고 능력있게 로마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59년쯤, 한 5년 뒤에 그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는 급진적으로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그 로마를 폭군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4년쯤에, AD 64년쯤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거의 7일 동안 도시 전역을 그 불이 뒤덮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뭐 오늘날처럼 소방기술이 발달되어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화재는 결국 로마 도시를 80%를 다 파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이었죠. 우리나라가 80% 국토가 파괴된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그랬다고 해요. 자, 이 로마의 그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네로 황제가 스스로 불을 저지른 거다라는 이러한 어떤 소문들이 막 아마니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네로 황제는 이러한 추측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흘러가게 만들어서 곧 도시에는, 도시가 그렇게 80% 이상이 그 불 때문에 파괴된 것은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반종교적인, 여러분들 여기서 왜 반종교적인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불렸을까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수많은 신들을 같이 인정해야 되는데 다신사회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불교도 좋고 전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으니까 다 인정하자, 이런 사회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사회로부터 반종교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반사회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광신도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왜요? 이들의 모임을 잘 들어보니까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뭐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막 이렇게 먹어.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딱 들어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 존재들이구나. 이런 소문들이 퍼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 이들이야말로 불을 이 로마라는 이 도시의 불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그의 군대를 이게 동원하여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은 야생개의 먹이가 되도록 만들고 어떤 자들은 타르,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이렇게 그 유기물에서 그거를 불로 증류하면 생기는 검고 끈끈한 액체가 있는데 불에 잘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태우는 그것으로 이 네로의 정원의 불빛을 밝혔다고 해요. 그 정원에 불빛을 밝히는데 사람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게다가 이것도 모자르다 싶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알죠 여러분들? 콜로세움에다가 풀어놓고 사자의 그 먹이가 되도록,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자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것을 보면서 막 그 희락과 막 그런 쾌락을 주었던 그런 잔인한 짓들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그 거대한 화재 바로 직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오해를 받으면서 잡아가고 핍박을 당하고 곧 고난을 당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첫 번째 복음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청중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자들이었죠. 자신들이 일으킨 짓이 아닌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딱 전달되고 있을 때 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지하에 시체 썩는 그 카타콤에서 어두운 곳에서 함께 모여서 네 정말 우리의 그 목숨이 정말 등불에 이거 불처 이게 등불 불처럼 그냥 후하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편지가 배달되고 이 편지가 읽혀진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가장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맥락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맥락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들리는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짐승의 위협 속에 살았다는 것도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독자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독자들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그 읽는데 이해하는 그 농도가 좀 더 진해지고 또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절대절명의 그런 핍박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게 바로 이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뭐요?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닥쳐도 결코 꺼지거나 사라지거나 쉬 양보되지 않는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냐는 거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님만이 정말 그 죽음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되냐.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그 사람 중심적인 것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좋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될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고난이 없는, 고난이 있어도 그냥 쑥 가버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우리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네, 말로 달할 수 없이 그 기뻐서 그냥 죽음도 그냥 아 와라 까짓 거 이렇게 살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약시대 사람들이었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0년 전에 우리의 한국 땅에 기독교를 가져다 주셨던 분들도 다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믿는지, 물론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인지 정말 기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힘없이 그리고 그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버린 인간인 거가 분명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 이성과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도 생각도 못했지만 이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을 로마의 핍박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주고 자기 나라를 막강하게 만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왕국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엔 따라갔습니다. 왜요? 병도 고쳐주고 막 오병이어 물고기 다섯 오병이어 맞죠? 아니 떡 다섯 개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하는 이러한 어쩌면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분으로 이 예수님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나의 경제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뭘 이렇게 일을 벌리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세요. 십자가를 지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막 높이고 아 당신이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할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어디 광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광장 앞에서 예수를 못박을 하고 외치는 사람들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결국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청년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 갔는데 이번에는 성경만 공부했습니다. 진짜 청년 수련회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하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성경을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인가 계속 강의 설교를 했어. 마커스에서 강의하시는 그 김당근 목사님이 계속 강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막 유머도 넘치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긴 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긴 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한 거의 3분의 2는 정멸이야. 계속 자. 대단해.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끝나는 날에는 다 좋았다고 하더라고. 잠을 푹 자서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도할 때 막 찬양할 때 좀 뜨겁게 하고 뭐 기도해서 아무튼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서 목사님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 거기서 야곱의 인생을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야곱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야곱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나올 때부터 애서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막 애썼던 이 야곱, 그렇죠?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내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다나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보다 더 강적을 만나가지고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또 딸 디나가 어떻게 돼요? 강간을 하게 돼요.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열불 난 이 야곱의 두 자녀가 레위와 시므온이 그 자기의 그 누인 이 디나를 강간한 것을 열받아가지고 세겜한테 세겜이 원래 이렇게 우리 조약을 맺자 같이 결혼해가지고 한 민족이 되자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이들이 내세웠던 요구가 뭐였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할례 이런 건 줄 알죠? 요즘 포경수술 남자들이 하는 거 그걸 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남자가 이제 할례를 하고 이게 못 움직이잖아. 그때 이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이 이제 사람을 데리고 그 세겜 사람 그 디나를 강간했던 그 족장의 아들부터 해서 모든 세겜 사람을 다 살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 다른 족속들에게 어떤 면에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됐고 뭔가 좀 잘 됐다라고 싶었을 때 아 이제는 뭔가 나아지겠지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네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이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고 아들을 잃는 슬픔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좀 뭔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어때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베냐민까지 애굽의 총리에 의해서 붙잡혔다는 소리 들려요. 소리까지 듣습니다. 마음이 완전 무너질 대로 무너지죠. 물론 그 총리가 이제 요셉이었고 요셉을 만나면서 일이 뭔가 이렇게 풀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 병들어서 또 죽어요.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야곱이 여러분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나그네고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내 열조보다 하나님을 더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알아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 야곱이요 나그네 이 인생을 산 야곱이 바로 그 왕을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가장 강력했던 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거 엄청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원래 누가 합니까?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를 축복하지 어떻게 나그네가 이 왕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냥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뭐 루저로 이 여겨질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성공과 어떤 그 뭐야 잘 되는 것과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 얘기해요? 그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정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 그것이 전부구나. 아,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얼었냐? 나중 좀만 견디면 내가 너희들 구해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희들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마 이해 못할 거야.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아니 이번 뭐 약간 김남국 목사님을 내가 좀, 아 되게 좋으신 목사님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쓰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한국 미래를 너희들에게 맡기고 책임지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미래를 우리가 책임집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예요. 몸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은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네? 야곱처럼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그게 엉망진창의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죄 가운데 막 비참한 그 죄와 악과 그 고난 속에 살아왔지만, 아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면, 선택받은 자 분명하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보세요. 마무리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따라해봅시다.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16장으로 가보세요. 끝이 있나? 마가복음 16장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네, 16장에 보면, 네, 그 한번 쭉 보세요. 끝이란 말이 나오나 한번 찾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찾았습니까? 끝이란 말 있어요? 예? 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끝이 있냐고요? 끝 없죠? 끝이란 말이 없습니다. 뭐, 무슨 얘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 죄 없는 사랑이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이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세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감사하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시작됐습니다. 분명하게 시작된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안 나와. 무슨 얘기예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거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그리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한국교회 미래야? 아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가 아닙니다. 에? 우리 하는 꼬라서니를 봐요.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이 모양 이 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안식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선지자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내 삶을 그냥 핍박당하는 그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결국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너희를 깨우치고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너희를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걱정 말고 살아라. 걱정 말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돼.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핍박이 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냐? 결국 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웃어요. 어?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어떤 이 세상의 세력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어요. 알죠? 좀 웃고 다니고 옆 사람 보면서 웃고 왜요?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고 막 취업도 안 되고 막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정말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너무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뭐 할까 그냥 행복한 고민하고 있지. 그렇죠? 네. 우리 시장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는 곡 같이 찬양할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